조선민주주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걸고 든 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을 6월 24일과 25일 러시아, 중국, 이란, 일본, 이집트, 오스트랄리아, 볼스카의 통신, 신문, 방송, 텔레비전 방송,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보도했습니다.